부담스럽지 않아 말투도 험할까 치고 너 받아줄 남자 나 말고도 있겠니 뭐든 다 네 멋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너 생각하면 나 지금 미치겠어 Alright. 제발 돌아와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 야마 붙어 못난 이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사실 매달리는 건 안 돼 얼음이야 너 앞엔 차가워 피하지 말고 땡 해줘 my baby 너는 나빠서 넌 착해 빠졌어 너는 나빠서 조금은 독해져 너가 내게 너 멀어 가까워지기 어려 먼저 어떻게든 붙여볼게 우리 사이에 내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아 oh, oh, 이기적이지만 oh, oh, 멀리 가지마 거긴 내가 없잖아 네 사랑은 나야 oh, oh, 이기적이지만 잊지 마요 기억해요 내가 있었음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떠난 이유 모르겠어 하지만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, 너무 보고 싶어. 네가 묻은 베개와 잊지 못하는 우리의 추억이 너의 기억이 Don't leave me alone 너 너와 내 시간은 빨리 흘렀지 내 하루 1년처럼 길어 넌 모르겠지 순진하게 용언하자 새끼 손가락 걸었지만 내게서 달아나듯 너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지 너 원래 나빴어 너 딴 사람에 빠졌어 너 원래 나빴어 난 아직 거기 서 있어 너 달아나지 마라 손 뻗으면 닿게끔 기다렸다는 듯 돌아와 Please come back to my heart 주지 못해 내 옆에만 있어줘 아름다운 널 놓아주지 못해 아니 싫어 나만 갖고 싶은 걸 사랑하지 마 기억해요 내가 있었음